I'm her sick. Hear me, be crazy. Can't let you go. The love's gone. We got a new school sound. Love's gone. Now we take this baby don't fall. So down, down, we gotta get down. Yes, 품이 가득함. 나만 두고 떠나버리면 난 어떡함. 시간이 지나가도 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. 머리가 빙글빙글 돈데. 언제가 마지막 키스. 널 잡지 못한 내 미스. 모든 게 꿈이길 please. 난 그냥 바보 바보가 된 것 같아. 소리쳐 소리쳐 불러 붙잡고 붙잡고 싶어 더. Hey, hey, hey, go. 돌아와 줘 please my hand.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. 자꾸만 네 생각이 미쳐 미쳐 bad girl. 원하지 말라고 내게 소리쳐 또 돌아보지도 않는 bad girl. G.O.N. 이미 갔던 남이 이제 가던 시계도 사겠니. 내 귀에서 들리는 like our story. 한때는 my my lady. 네가 없어 울어 난 딜리. 아직 네 자리는 비워 두게 go. 미워한 지 하루 만에 그리워져. 네 생각에 내 얼굴이 눈물로 번져. 널 붙잡으려 하면 너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내게서 멀리 멀리 가는데. 다시 돌리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. 네 목소리가 내게서 자꾸 멀어지는데. 소리쳐 소리쳐 불러 붙잡고 붙잡고 싶어 더. Please my name.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. 자꾸만 네 생각이 미쳐 미쳐 bad girl. 원하지 말라고 내게 소리쳐 또 돌아보지도 않는 bad girl. 여태껏 네가 했던 모든 말 한순간 모든 게 다 거짓말. 네 맘을 되돌리려 할수록 내게서 한 걸음씩 멀어져가는 너.